경계 무상 심심 임여법 백천만금 난조 하금 문견 특수제 헌내열의 진실어 알게 법장이라 오암마라남 하라다 오암마라남 하라다 오암마라나 금강반야바라밀경여시암문일시불예사위국기수 흑고덕원여대비구조왕천이백오십이엔구이시세존식시장의지발 사위대성글시극이 성종찬재거리 환지본처반시극 수예발생조기의 부자기 차시의 장로수보리의 제대중중족종자기 편단우견 구설작체합창공경이의 백불은 이후세전열의선노녀암제보살성부적제보살 세존선남자 선여예엠발란조가라 약삼약삼보리의 시행은 하준 나항복이신불은 선제선제수보리의 여여소설류기순노녀암제보살성부족제보살 여금제청단이 여술선남자 선녀인 팔란욕다락 삼약삼보리신멍녀시주여시향보기심유현세존문여용문 고수보리제보살마하살응여시의항복기심소유일체중생기료양난생야태생야습생야화생야유생야 무생양 유상양 무산약비 유상비의 무상하게 영이 무오염 열반이의 멸도니 여시멸도 무량무수무변 중생실무중생 등멸도자 아이고 수보리 약보살여 상인상황중생상죽비보살부차수보리보살급응보소수 행하보시소위보주색보시보주성양비초거보시에숙보리보살러흥여시보살부주상아희보약구살부주상안보시 이해복더불가사량수보리허이운나동방흑공가사량부불야세존수보리해남서북방사요상하흑공가사량부불야세존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복등혁부여시불가사량수보리에보살당흥여소교주수보리에의희운나가이신상여흥여아래보불야세존불가이신상 경열의 하예고 아열의 소설 신상육비의 신상불고 수보리의 범소유상기시 흠망약경제 상비상육경열의 수보리의 불은 세존파유 중생 등 후은여시연설장고의 생도신부 불고 수고리의 막작시설열의 멸후와 500세의 유지계 수복자 차장구 능생심심 당지시에 불어 일보에 불삼성하에 불이중성근이의 무량천만불소조왕제 성근문시장군이지 일념생전신자성도리 그래 실시실견시제 중생등 여시무량 복득하이고 시제 중생무업을 아상인상중생사항 수자사항 무법사항 영무비법사항 하이고 제중생약시엠제상육기자인중세양수자하약제법상육자가인주왕세양수자하이고약제비법상육자가인세양무하자 시고 불응체법 불응체 비법이시고 혈해상설렸던 비구지야 설범여벌여자에 부상은사왕 비법수보리에 의해온나 대득한 역따라의 삼약삼보리에 야열의 유어소설범야 수보리에 안여하의 불소설무유정범여한 역따라 삼약삼보리 정무유정범 혈액가설하이고 열애소설법에 불가체이 불가설리법비비버소예 자하일체성년기 무예법이여차별할수보리의이온나 악인산만 삼천대천세계 칠보희용고시시연소득복덕영예다워수보리연신다세존하이고시복덕주업비복덕수응시고열애설복덕가 악고유예어차경중수진의지 사국의 등이타희인설기보성비아예고수보리의 열체예불악제외부을안효따라섬여섬보리버기종청경초홀수보리에 소희불법자 주비불법수보리에 의원나수다원 능자신협마득수다원가부수보리에 안불야세존하이고수다원 명예희륜임무소예 우리입색성양미초보신영순다원수보리에원하산다능자신념마득사다한갑부수보리염불야세존하이고 사다한명일왕내이실무왕내신령사다함수보리여예원나나함능자신념만득안함부월수보리염불야시존하이고하나함 영이불레이실무불레시고명 한나함수보리여예원나나한능약신념만득안나한도구수보리염불샤시존하이고하신무요 응, 아간, 시존, 야, 가란, 자, 신념, 마, 드게, 가란, 도와, 주기, 자, 가, 이엔, 중생, 수자, 세존, 불, 설, 라, 등, 무쟁, 삼매, 인정, 그, 이제 이리녀 가란 세존 나고 작신녀 아마시엔녀 가란 세존 능력사학신녀 마드가라 한도 세존 주옥 불설 수보리에 시여 아라나 수보리 실무선생이명 수보리시여 하라 나네 앙불고 수보리에 허이훗나 열애석제 연등불소범유소득부 대제 연등 불소보 실무소득 수보리 허예온 나보살 장엄 불토 얼굴 야세전 나이고 장엄 불토장 죽비 장엄 신명 장엄 시고 수보리에 제보살 마사 여시생청정심 부릉육생생응시엠 부릉여 성냥미조그 생심응부소조이 생기심수보리에 비여유인시엔 여수미산랑의이웃나심시 대부수보리에 안심대세존 나이고 불설비신심명대신수보리에 항아의 용공소여사수여시사등 항아의 훈나신체항아사 이다부수보리 안심다세존당제양아의 상담우수하왕기사수보리야 그암실련구여양주선남자순유인이의 질보만희소왕아사 삼천대천세계 희옹고시 득곡도 다부수보리연심다세존 불고수보리에 야선남여선여이엔 어차경중리지순지사국이 등이터인설리차국득선전목도 부차수보리 수경수설시경내지 사국의 등당기 자서의알제세간승인나수라게 흥공양여불탐묘하왕유인지엔너앙수지독성수보리에 당기시 제상제열효지범약시경전소제제저주의요불약주안유왕기자이시수보리백불안세존당하명차경안등남기 불고수보리 신경명이 금강반야 바람이 힐리 명자 여당 봉지소예자의 숭보리에 불설받냐 바라밀경육비받냐 바라미힐신명받냐 바라미 수보리 허이운나 열의 유소설법부 수보리 백불안세전 열의 무의 소설 수보리 허이운나 삼천대 천세계 소유미 진심이라고 수보리 안신다 세존 수보리 제미진열에 설배미진 신명미진열에 설세계미 세계신명세계 수보리에 혼나가 삼십이상견열에 세존 불가이 삼십이상 득경열에 하이고 열에설 삼십이상 육비비상 신명 삼십이상 수보리 양조선 남자의 선녀이니에 한강아사등 신명보시약구유인의차경종내지수지사구계등이타인설기보신다 이시수보리 문설시경심의 제재규비염미백불안 희요세존불설여시 신심경전나종설의소득이 전야 구호여인 덕무원시경신신청정역세행실상당지시인승체제실시오공덕세조원시인시의상자죽비비상시고여 상세전하금 등문여시 경전신 해수지부적의 난당당내세야 후백세 기유중생덕문시 주기제일 희화이고 자인무아상무인상무후중생상무후수자상소이다 아상죽비비상인상중생상수자상죽비비의상 하이고 일체제상주원견제부활불고수보리의여시여시약구여인등무원시경불경부활부업을 당기신심미희호하이고 수보리의 열애설제일만야일욕비일바람일심명지일바람일순보리인욕바람일열애설비비 인욕바람일 심영 인욕바람일 하이고 수보리에 여수위가리왕할 절신치야허이시무아상 무인상 후중생상 무수자상 하이고 허이왕흥결열지양유 상인상중생행상 수자상 능생진한 수보리우령강가 의오백세자 김용선인의소세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구수보리의 보살릉미의 일체상가 옥따라 삼약삼보리의 시엠부렁육세생시엠부렁육성냥미초그신시엠생무소주시엠약심주주주미 이고불설보살심 부릉족세 고시수보리의 보살위에 이에길체중생응여시고시에열애설일체제상육비비상구슬일체중생 비중생 수보리 혈의신지 허차시르자여 허자의 불광자 불이 허자 수보리 혈의 소득부의 장금 보리 약보살 십주 이행보시여인 남주홍 후어 소견 약보살 신부 주어 이행보시여인 요모하길 황명주어 김종중식 수보리 랑미세 당뇨선 남자 선녀의 능어 착경수지 독성주기 위래 이불지에 실지에 시인 식결시인 기득승치 무량무병 콩드 하나 아니라 보리 양유선 남자 선녀인 주일보리에 항아사 등신 보시중 일본부에 항아사 등신 보시후일본 여기 항아사 등신 보시여시 무량비층만의거이시보시 약부유인 무원차의 경전시인신 불력이보 승피하왕수의사수지 독성 인해설수보리요에 안지시경유불가사의 불간지행양 무연공덕열의 휘발대성자의 설리발지상성자 설량유회인 수제 독성광인 설열의 설지시 시경시행예덕 승진불가량 불가지행무요변 불가사이공덕열의 시행시행등 주기 한담열의 한욕따라 삼약삼보리의 하이고 수보리의 약조소 법자자가견 힘견 중생경 수자견 주의 찬경 불능정소독성 능인의 설수보리 제제 저저 양여 자경일치 세간 천힛나수라 소원공양당기 천주 주기신타계영 공경자리여 이제 왕이상기 저부차 수보리의 선남자의 선녀의 수지 독성자 경량의 경천시의 안선세지 허황타각도의 금세 전거서안세제야 주기의 손멸당 대간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의 안념과금 후량하승지급의 연등불전덕 제일팔백삼천만억 나요 다진불승 공양성삼공 화자 향구유인어 말세능수지의 독성 창경소득공덕야 소공양제 불공덕불은 불급이 헬천만업군 수비요 소볼렁급 수보리야 선남자의 선녀의 안우말세유 수지독성자 경토득공대 가양구설자의 홍유인문신주광난도의 불신 보리당지 시경의 불가사이와 보여의 불가사이의 수보리 백불안세의 전선함정의 선유인 발랑욕더럭삼약선보리 나응조나 항복기심 불고수보리 약순남자의 선녀의 알란욕따라 삼약삼부리 심자당생여시시엔 마응멸도어 일체중생열도 일체중생이 예, 무여, 일체 중생, 실멸도자, 예고의 수보리에 약보살요와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죽비보살, 소예자, 수보리에 실무요가 한란욕따락 삼약삼보리시엠자의 숙보리에 의혼나혈의 연등 부월소 휴급드의 한욕따라 삼약삼보리 부허불야세전유가의 불 소설의 불은 연등 불소무아유법대 간욕따라 삼약삼보리 불은 여시여시수보리 실무아유법여리더 간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순보리 양유법열에도 한욕따락 삼약삼보리에 자연등불육불열에야 숙기여의 내세에 당근작불우수감모니에 이실무유법들의 간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고연등불 혀아수기작 시연여의 내세 당근작 불로서가의 문희하이고 열애자 죽지의 부의 양유인 흔열의 부의 간욕하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실무유법덕 부활란욕따라 삼약삼보리 수보리 열애소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시중무실무허시고 열애서아릴지 계시불법 수보리 소은 일체법자 죽비 일체법하시고 명 일체법 수보리 비여인 시엔장대 수보리 연세조안열의 슬인시 그게 비대신 심영대신 수보리 보살려시자시여 안나당멸도 무량중생주옥 불명보살라이고 수보리 실무유범명이 보살 이고불설리체범 후아무인무중생무의 순자순보리의 약보살자학시연나당장음불토시 불명보살하이구어열애설장음불토자의 명장암 수보리야 구살 동달 무아법자 열의 설 명기엔시 보살 수보리에 희온나 열의 유유와 간부여시 세존 열의 유아유간 수보리 허이운나 혈의유천안부여시세전열의유천안 수보리에 허이운나 혈의유해안부여시세전열의유해안수보리 허이온나열에요 법안부 여시세전열에요 법안수보리에 허이온나열에요 불안부 여시세전열에요 불안수보리에 온나열에 한가중소요사 불설시삼보연시세존혈에설시사수보래아예 훗나여 일항아주옹소요사하요시사등항아신지항아소요 사수불세계연시영예 다부신다세존불고수보리에 도종소유종생약간용시엠열의실지하이보열의설제시엠계희비시 신명미심소이자수보리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의 수보리의 훗나양여희엔만 일보이용고시신 이시인년덕보시세존자이시인년덕보시엔다의수보리야국유실열의불설덕아복덕무고열의승을 수보리의 훗나불가이 구족색신경법을 야생전열에 부릉이구족색신경하이고 열애설구족색신육비구족색신신명군족색신 수보리의 훗나열애가이 구적재상여안부의 불야세존열애 불응이구적 재상여안하이고 열애술재상구조의 죽비구족 신명재상구조 불위열의 착신염 하당유 소설과 약자 신념하이고 약이는 열애요 소설과 유기왕불왕이야 소설과 소보리의 설과 무버가설신명설법이시해명수보리 백불안세존파유중생어래세문설시부세행시인시인불불은수보리 이배중생미불중생하이고 수보리의 중생중생자열애설비 중생심영중생수보리 백불은세존불대간욕따라삼양보리 이 무소득냐 불은 여시여시수보리에 아이여의안육따라 삼약삼보리에 내지 무유소법의 갈등심령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부차수보리 시부평등무여고와 심령안욕따라 삼약삼보리 힘무안무예무중생무의 수자수일체선법주옥득의 간혁따라 삼약삼보리야 수보리 소원선법자열의선주악비의 성보심명성범수보리의 약삼천대천세계주행소유지의 수미산낭여시등진보제 지옥 보시 야기니 차반야바라 밀경리지 사국에 등 수지 독송미타 인설러전복도백 구원불급이액 저암만의 구원리지 성수지요 소불능가 수보리 허예온나여 등 열애자 신념마당 부중생 수보리 막자 신념하이고 실무유중생 열애도자 양무중생 열애도자 열애중류 하인중생 수자수리유 수보리에 열애설류 아차비요요 아이범부신지 야의 수보리부 분자 열애설 죽비범부 신명범부 수보리에 의온나 가히 삼십이상 관여열애 수보리 연여시연시에 삼십이상 관여래 불은 수보리에 약인 삼십이상 관여래 저의 천윤선왕 육시여래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하해 불수스러의 불왕이에 삼십이상관 혈의이시에 세존이에 설계여 안약인 세견아와 이염성구하시엔 불능경열의 수보리에 여약자 신염열의 부리구족 삼구에득 한육다룩 섬력삼보리에 수보리에 막자 신염열의 우리 구족 상고득 한욕다락 삼약삼보리 수월이의 여약적 신념벌론욕다락 삼약삼보리 심자설제해범 단멸박적 신념벌이고 아할란욕다락 삼약삼보리 심자 흡불설단 명영상 수보리의 약구설이만 항아하 등세계 실보지용보시 약구유인지제지 우화득승의인차 보살승전보살 호득공덕아예고의 수보리 이제 보살불수의 복덕고의 수보리 백불어한 세존나 보살불수 수보리 보살 소자 국득 불은 탐자 시고설불 수복득 수보리의 향유시에는 열의 양해약 그약저약과 시에 희엔불해야 소승의 향이고 열애자 무소종내역 부성급 운명열애 수월이야 선남자의 선유인이 삼천대천세계세휘의 미진의 운나시 미진종령의 다부수불이현심다생존나이고 악심미진종신류자불육 불설시미진종 소예자 불설미진종 죽기미진종 신념미진종 세존열애소아설 삼천대천세계 죽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약세계 시엘여자죽 시엘 합상열애설열 합상죽비열 합상심형열 합상수보리열 합상자죽 시불가설 자기사의 수보리 야기는 불설라견 인견 중생견 수회자견 수보리의 운나신 해야 소설의 구불야 생존신 불설률의 소설 아이고 세존수라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육비야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시연나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바할련역따라삼야삼보리 일체법여시지여시경여시신의 불생불상수보리의 소원법상자열의 설육비법상심년법상수보리의 양유희님만무견 성제세계 칠보지용보시 양요선남자 선여엠발보살심자의 찬경내지의 삼구계등 수지독송미인연설기복성피원하위에 일체여상여여 불동하이고 일체유위버여몽 황포영여러영효저능장여시관 불순시경리의 장로승보라 제 비구 비구니 후바세 후바예 일체세간 천인 나수라 무원불 소설계 대환이 신수공행 하나 아니라